서울대학교에는 어떻게 채식식당이 생기게 되었을까? 2편에 이어 3편에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득하는 방식이 점차적으로 좀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생협과 혹은 학교와 직접적인 그런 협상을 시도를 했다면 나중에는 수요자를 먼저 바꾸자. 수요자의 인식이 달라져야 공급자도 달라진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좀 바꾼 걸 듣게 되었는데요. 혹시 지금도 한국에 만약에 채식 문화가 조금 더 저변이 확대돼야 된다면 공급자의 초점을 주는 게 아니라 수요자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수요자들 결국에는 국민들이겠죠. 일반 사람들 이미 채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사실 말하지 않아도 그분들은 이미 채식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채식에 대해서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채식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는 많은 분들 혹은 채식에 대해서 뭐 관심도 없고 별로 생각이 없는 분들 포함해서 그러니까 일반 채식에 큰 관심이 없거나 그냥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에게 채식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강압적으로 주입시키려고 한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식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주고 채식에 대해서 적어도 이런 주장도 있지만 이런 주장도 있다라는 식으로 예를 들면 이게 좀 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뭐 제안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채식의 저변이라는 거는 채식을 음식으로서 판매하는 그런 사람들과 관련이 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채식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채식에 대한 수요는 채식을 하는 사람들 제외하고 채식에 뭐 약간의 호감이 있거나 채식에 관심이 있을 수 있는 분들 혹은 그렇지 않은 대다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채식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채식을 하고 싶어 하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채식은 맛이 없다 뭐 그런 오해가 아직까지도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오해를 좀 깨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면 자연스럽게 채식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채식에 관심 있는 사람도 늘어나고 그러면 그중에서 또 채식을 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은 채식을 판매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채식 식당이나 채식 관련 물품이나 여러 가지 식품들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채식을 하기가 쉬워지고 채식의 저변이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동아리 활동 중에 회장이 되시면서 휴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휴학의 목적 자체가 서울대에 있는 채식 문화에 사람들의 그 인식을 좀 넓히고 그리고 채식 식당이 실제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좀 더 활동을 해보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휴학하신 걸로 저는 들었는데 혹시 이 휴학을 결심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셨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리고 휴학을 하기 전에 어떤 가능성을 엿보았는지 그걸 질문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자면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봤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가능성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좀 더 저는 장기적으로 보긴 했어요. 처음에 채식 동아리의 단기 목표가 교내에 채식 식당이나 아니면 상설 메뉴를 만드는 거 뭐 이 정도의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는데 저희가 2009년 7월부터 8월까지 여름방학 동안에 활동을 한 결과로는 분명히 어느 정도 호응이 있었거든요. 그게 물론 유인책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채식 간식이나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그걸 준다고 해서 채식에 관심이 전혀 없는데 채식 간식을 준다고 그런 이벤트에 참여 한다? 라고 봤을 때는 그것도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은 봤어요. 근데 그게 막 뭐 당장 몇 개월 안에 어떤 식당이 생길 수 있겠다. 내가 열심히 뭐 주도적으로 다른 동아리 회원들이랑 같이 뭔가를 하면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았고 빨라야 2, 3년?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사실 휴학을 했던 거는 실현 가능한 우리들의 목표를 당장 실현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에서라기보다는 2009년 7, 8월에 했던 활동을 어느 정도 계속 이어나가면서 선순환을 좀 만들자. 그러니까 그 힘을 좀 더 키워나가서 제가 봤을 땐 어느 정도 약간 이제 불이 살짝 붙은 느낌이었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매주 그게 이제 시험 기간이랑 겹치지만 않다면 거의 가급적 매주 뭔가를 하자. 영상회나 강연회를 계속함으로써 그 힘을 이렇게 축적해서 어떤 임계점까지 좀 끌어올리는 게 필요하겠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목표로 했던 2, 3년이라는 기간이 짧아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뭐 단기적으로 몇 달 안에 실현시키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없었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하나의 촉매제가 돼서 기폭제가 돼서 어느 정도 기반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은 분명히 봤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채식에 대해서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채식만을 위해서 채식을 교내 채식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채식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하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그 장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채식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풀고 나서 채식에 더 호감을 갖고 실제로 채식을 해보고 싶다로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건 그 사람들의 선택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불필요하게 채식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그게 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들은 채식의 절변을 더 확산시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어떤 강압적으로 채식이 좋습니다. 채식만이 진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채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편협하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채식에 대해서 이런 주장도 있지만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채식을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영양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채식만을 해서 건강한 사람들도 많고 미국 영양사협회나 뭐 캐나다 영양사협회 등등 그런 영양사협회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균형 잡힌 채식식단이라면 모든 연령대에서 완전 채식만으로도 영양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다 라는 이제 이런 정보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불필요한 오해, 채식에 대한 오해를 좀 불식시키자 이런 목표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채식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사람도 늘어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컸고 어쨌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고 먹는 거라는 게 저는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게 뭐 동물이든 환경이든 건강이든 아니면 영성이든 그건 사람마다 관심 있는 주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매우 많은 주제에 연관이 되어 있는 이 먹거리라는 그리고 채식 먹거리라는 주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이제 그 당시에 2009년 7월 8월에 활동했던 걸로부터 약간의 희망을 봤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아 그럼 한번 휴학을 하고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모임을 좀 주도를 해서 교내에서 활동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그리고 설득의 과정들 그리고 사람들의 저변을 확산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결국 서울대는 뷔페 형식의 채식식당이 처음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 채식식당이 생겼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당연히 되게 기뻤고요. 근데 약간 처음에 좀 염려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어느 정도 채식 메뉴가 나올지 궁금하기도 했었고 가급적이면 좀 완전 채식? 그러니까 좀 더 엄격한 채식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되게 기뻤지만 그러니까 그 서울대 생협 관계자분에게 식당 오픈하기 한 두 달 전쯤에 이제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한두 달 후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설문을 조사를 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아 이제 드디어 식당이 생기는구나 라는 기쁨과 함께 한편으로는 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려면 그래도 좀 더 완전 채식 메뉴였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혹은 염려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설문조사들이라든지 구독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수요가 이렇게 많다 그래가지고 학교 측을 설득한 걸로 들었는데요. 근데 막상 채식식당이 생기고 나서 사람들이 안 오진 않을까 생각보다 그런 걱정은 없으셨는지요? 그런 걱정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가격이 일반적인 다른 교내 구내식당에 비해서는 좀 있었거든요. 처음에 가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치 5천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다 다른 메뉴가 3,000원 내외였거든요. 그러니까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두 배였던 거죠. 그리고 제 기억으로 처음에 은미대 식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감골 식당 말고 최근에 리뉴얼해서 리모델링해서 오픈한 식당, 그 2층에 있는 채식 뷔페. 그게 이제 옛날에는 1층이었고 그런 메뉴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 식당에 한 켠에 이제 아예 그 칸막이를 해서 채식 뷔페 코너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코너 안에 있는 좌석이 제가 세어봤을 때 처음에 한 6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좌석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코너가 넓어졌어요. 칸막이가 좀 더 많은 좌석을 포함하게 된 거죠. 제가 대충 세어봤을 때 처음에는 뭐 5, 60명 내외 처음에 이용을 했는데 나중에는 200명 이상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좀 더 맛있는 메뉴 나오면은 300명까지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채식 코너, 채식 뷔페 코너 말고 다른 메뉴가 한두 가지가 있어요. 최소 두 가지 정도는 다른 메뉴가 항상 일반 메뉴가 나오거든요. 근데 채식 뷔페 메뉴도 매일매일 메뉴가 바뀌니까 조금씩 그 메뉴 중에 좀 더 맛있어 보이는 메뉴가 있는 날에는 제가 얼핏 눈짐작으로 세어봤을 때 거의 그 식당 안에 오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한 5분의 2에서 5분의 3까지가 채식 뷔페 코너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뭐 그 식당에 오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해당한다기보다는 뭐 다른 식당을 이용하시던 분들도 채식에 관심이 있거나 채식을 하고 싶은 날에 이제 아마 그 채식 코너가 있는 식당으로 몰리셨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그 전체 그 식당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A, B, C 중에서 A가 채식 뷔페 코너고 B, C가 일반 메뉴였다면 제가 눈대중으로 봤을 때 채식 뷔페 코너에 몰린 인원이 많을 때는 5분의 2에서 5분의 3까지 됐던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제가 걱정했던 거 가격 때문에 혹시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면 그 코너가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여튼 수요가 중요하니까. 근데 그런 우려는 몇 달, 뭐 두세 달 정도 지나고 나서는 우려가 완전 사라지고 아마 서울대 생협 측에서도 좀 놀라셨을 거예요. 그분들이 처음에 60명 정도 좌석을 준비했다는 거는 많아야 60명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건데 그게 이제 나중에 200명, 300명으로 늘어났으니까 실제로 채식 뷔페 코너를 오픈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네? 라고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렇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이기도 하지만 채식 뷔페 코너를 이용하는 사람은 채식을 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채식에 약간의 호감이라도 있는 사람들 혹은 뭐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분들 그러니까 되게 스펙트럼이 넓다는 거죠. 생각보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채식 식당이나 코너가 생기면 이용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가진 분들이 30%, 40% 정도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이제 그걸 처음에 서울대 생협 그 식당 관계자분들,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거기까지는 이해를 못하셨던 거예요. 그럴 법도 했던 게 실제로 그 당시 운영했던 서울대 학생회관 주 1회 채식 메뉴 인구가 사실 제가 채식을 했는데도 저도 별로 먹고 싶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그만큼 좀 맛이 떨어졌고 딱 봐도 채식은 맛이 없다는 편견을 강화시키는 그런 메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메뉴여서 사실은 채식하는 사람들 혹은 그런 메뉴이기 때문에 별로 많은 사람들이 안 왔던 건데 그걸 반대로 생각하셨던 거죠. 채식하는 사람들, 채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채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까지도 아마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고 그냥 채식을 먹는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채식을 먹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안 몰린다라고 서울대 생협 관계자분들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2009년 7월까지는 그렇게 저희가 생협 관계자분들 만나서 얘기할 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2010년 10월 처음에 채식 뷔페 메뉴 오픈하고 두세 달 지났을 때 뭐 거의 60명 좌석이 뭐 200명, 300명까지 늘려야 될 정도로 수요가 많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1년 남짓한 기간 사이에 뭐 채식하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났다고 보긴 어렵고 사실상 채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많이 있었는데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만한 그런 정도의 메뉴가 없었던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거를 서울대 생협 관계자분들이 아마 깨달으셨을 거예요. 채식식당이 이렇게 생겼지만 사실 이 채식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 생협 측 그리고 영양사들의 경우에 채식주의자들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이 채식에 대한 그런 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채식 요리에 대해서 어떤 것을 넣어야 되고 어떤 것을 안 넣어야 되고 이런 기준이 다소 모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채식식당이 잘 운영될지 식단상 채식주의자들을 위해서 피해야 할 요소들을 다 피하고 있는지 다소 우려도 됐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학교 측 그리고 영양사들에게 피드백을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채식 뷔페 코너가 생겼을 때 김치는 젓갈이 들어갔지만 다른 메뉴는 비건 메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도 뭐 가끔 제가 개인적으로 이용을 할 때라든지 이 메뉴에서는 혹시 이 소스에는 뭐 동물성이 들어가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그 영양사분한테 개인적으로도 막 물어보기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다 체크를 해주시고 그런 다 식물성 메뉴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어떤 피드백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식당을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궁금한 거 여쭤보고 그분들이 비건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동물성 중에 뭐 이런 동물성이 들어갈 수 있다거나 저런 동물성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대체해서 뺐다거나 이런 식의 설명을 해주셔서 이제 김치가 좀 아쉽긴 했지만 딱히 그 이후에 어떤 저희가 큰 어떤 피드백을 드려서 그분들이 뭔가 바꾸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계속 이제 이용을 하면서 그냥 아 이거는 혹시 이런 동물성 재료가 들어가진 않았나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여쭤보면서 영양사분이나 뭐 관계자분한테 아 그건 아니다 뭐 이런 제도를 썼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듣는 그런 과정이 이제 조금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분들도 워낙에 이제 계속 저희가 이제 건의 드렸던 것도 있고 나름대로 또 채식 메뉴 연구 개발도 이제 하셨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그런 염려나 이런 걱정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립대 채식 모임 배지쑥쑥 멤버 두 분하고도 인터뷰한 바 있는데요. 채식 모임이 있는 대학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지만 채식 식당 혹은 채식인을 위한 옵션을 가진 대학교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아니면 일반적인 학생들에게 학교에 채식식당을 만들어달라는 이런 요구는 어쩌면 다소 요원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현재 이런 학생 채식 모임이 있다면 조언을 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지금 하시는 활동을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서울대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후원을 그리고 해주신 후원금을 해주신 있었고. 분도 있었고 그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한 마음이 일단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의 어떤 도움이나 후원을 받는 건 좋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학생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어떤 활동의 비전 자체에 간섭을 받는다거나 방해가 되면 좀 저는 그게 과연 즐거운 활동일까? 이런 의문이 좀 들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 좀 더 주체적으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건 좋지만 그 외부의 도움 때문에 본인의 방향성이 뭐 바뀐다거나 방해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활동이 어쨌든 서울시립대든 뭐 다른 대학교든 그 안에서 좀 자생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외부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외부의 어떤 사람들이 대학교에 이런 채식 모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채식이 확산되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뭐 아는 사람 건너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채식 활동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 자체가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과정보다는 그냥 그 학교에 혹은 뭐 어떤 단체 그 커뮤니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그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시작을 한 모임이 좀 더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서울대학교 채식동아리 졸업생 멤버 강도용 씨와 함께 서울대학교에는 어떻게 채식식당이 생겼을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채식식당이 생기던 그 해에 채식 동아리 콩밭 활동이 생협을 설득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콩밭 모임이 있기 전에도 서울대학교 식당에는 많지는 않았지만 처음에는 월 1회, 그 이후에는 주 1회 채식식단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 당시 콩밭 모임 이전에도 학교 측에 개인적으로 혹은 작은 단체로나마 채식을 건의하였던 많은 분들이 분명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대웅 씨는 인터뷰 이후 저와 나눈 카톡에서 그 당시 서울대 채식인 모임 이광조 씨 및 이전 2004년 생협 학생위원회 활동, 2001년 환경동아리 세이프 등의 활동이 채식식당을 만드는 데 큰 발판이 되었다고 언급해달라고 강조해주셨거든요. 서울대 채식식당이 참 하루 만에 뭐 쉽게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 아주 오랜 세월을 걸쳐서 많은 사람들의 기여와 설득과 그리고 대화가 있었다는 것이 참 가슴을 울리는데요. 저 또한 채식인으로서 후대 사람들이 채식을 좀 더 다가가기 쉽게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이 팟캐스트가 작게나마 그 과정에서 기여를 했으면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문득 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도 함께 해주실 거죠? 이상 오늘의 녹음을 마칩니다.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